여러분, 제가 이제 새 시대로 가는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2012년도에 한국의 한 정치인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 제목이 새 시대로 가는 문을 열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성이 문이었기 때문에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열겠다는 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째는 일자리 혁명의 문, 둘째는 복지국가의 문, 셋째는 경제민주화의 문, 넷째는 새로운 정치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대선에서 떨어지셔서 그 문들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뭐 꼭 그래서 안 열렸는지 모르겠지만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문 또는 새 시대의 길 또는 뭐 새 시대로 가는 혁명, 이 새 시대를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왜 그렇게 언급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아마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새 시대를 얻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지금 현재보다 좀 더 바뀌고 뭔가 더 나아진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와주기를 바라는 바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왜 또 이런 공약이 많은가? 왜 이런 이 연설이 많은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또 하나는 그만큼 못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쇠를 못 찾는 건지 문이 단단한 건지 모르지만 벌써 뭐 수십 년부터 새 시대 얘기했지만 아직도 그 새 시대는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시대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지금의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보다 더 뛰어난 새로운 시대의 영적 상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예담교회에도 이 새 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과거에 묶여있던 또는 과거에 매여있던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있지 아니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개인이 이제 열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급하게 와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군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매여있지 않고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고 과거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시대.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누려야 될 새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범죄가 일어나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과거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 일들에. 옛날 일들에 매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정말 과거의 문제들에 연연해 있고 붙잡혀져 있는 삶을 사시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예담교회와 또 여러분들 개인의 이제 과거가 끝나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움을 열어가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물론 순서상 우리가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에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참 잘 맞춰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상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지만 그것이 완성된 모습을 한 번도 역사상으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모습으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우리 이거 몇 번이나 했는데, 그죠? 첫 번째로 뭘 약속하셨습니까? 예? 예, 땅을 약속하셨죠. 땅. 그리고요. 자손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복이라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세 가지의 이게 요소입니다. 그죠? 국민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땅이 있고, 그 국민을 그 땅에서 다스리는 통치가 있으면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특별히 이 백성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완성되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국가의 요소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출발했고 40년이라는 고생 끝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성되어졌고 어떻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은 때인가요? 아닙니다. 사사기의 결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이었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결국 땅도 차지했고 백성도 생겼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엔 아직 좀 창피스러운 모습을 사사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릴 만한 모습을 갖추게 되나요? 언제 될까요? 언제요? 다윗 왕국 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국. 이 잠을 깨셔야 됩니다. 오늘 3시 되는 커녕 지금 헌시대도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죠. 여러분 다윗 왕국의 모습은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자 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통치되어지는 나라, 이게 다윗 왕국입니다. 이게 진짜 세시된 거죠. 세시대. 성경을 쭉 펼쳐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 사사기까지 하고 이제 사무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으로 계속 지내온 겁니다. 그렇죠? 물론 점차적으로 백성이 생기고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안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서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사무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이제 헌시대가 지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렇죠? 감격이 없으시죠? 좀 새 시대에 대한 감격을 좀 가지십시오. 이 사무엘서는 그런 감격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그냥 대충 뭐 다윗이 뭐 어땠나 보다 싸웠나 보다 고생 좀 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는구나 이렇게 보세요. 제가 그런 아주 뜨거운 이 새 시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무엘상 1장을 다시 폈습니다. 여러분 큐티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참 지나와 있지만 다시 제가 1장을 펴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대 우리 친구들 아이들 표현으로 기대 만빵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읽다가 제가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새 시대가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 전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가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하나 살았답니다. 에브라임에 산 쪽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와이프가 두 명 있었답니다. 하나 이름은 한나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또 한 명은 분인나라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와이프가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여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아내가 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인나는 그 이름이 풍성하다라는 뜻이고요. 한나는 매력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매력적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면 영어 이름 지을 때 분인나 짓는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렇죠? 이 좋은 이름 풍성함 이거 없고 다 한나 이런 거 많이 지시죠. 그렇죠? 매력적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풍성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나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죠? 이 풍성함은 몸이 풍성하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녀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나는 매력적이긴 한데 결실을 맺지 못한 겁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날마다 날마다 옵니다. 나는 왜 아기가 없냐? 나는 왜 없냐? 그죠? 맨날 찡찡대고 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이 여자가 찡찡댈 때는 좀 문제를 잘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제사하러 가서 제사한 다음에 남는 음식을 먹을 때 이 한나에게 갑절을 줬습니다. 먹을 거를 두 배나 준 거죠. 그러면 좋아할 줄 알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엘가나가 한나를 편애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자는 뭐가 제일 무섭죠? 질투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 남자가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남들 다 보는 데서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한테는 한 그릇 주고 한나한테는 가서 두 그릇 준 겁니다. 그때부터 분인나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분인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두 배를 주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렇죠? 일이 더 어려워져 버려. 그렇죠? 애 못 낳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같이 사는 또 다른 와이프 2가 화가 나가지고 한나를 더 화가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남편은 이때 더 잘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몰라서 묻습니까? 그죠?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딴에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보 울지 마 힘들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남편 아내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한나가 이 말로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개똥같이 여겼다는 위로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는가 하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역사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뭐 엄청난 인물이 태어나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하나 하든지 아니면 대단한 캠페인이 하나 열리든지, 그죠? 뭔가 큰 프로젝트가, 하다못해 솔라 프로젝트라도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가정에 그것도 아주 치졸한 여인들의 질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죠?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 시대를 여는 방법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시대를 여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담교회도 이제 새 시대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인 캠페인을 해볼까? 아니면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정말 부흥회를 해볼까?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그런 프로젝트나 캠페인 가지고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사가는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고 이민 가는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야기에서 그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큰 프로젝트나 캠페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죠?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보셔도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안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15분 동안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본 것은 정철이라는 분인데 카피라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 문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강의를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옛날에는 좀 이렇게 거대한 이런 문구들, 이런 캐치프레이를 다루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뜨겁게 일어나 새 역사를 창조하라. 우리 어른들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그죠? 이러면은 옛날에는 막 뜨겁게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시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잘생긴 사람을 보면 옛날에는 야, 너 참 잘생겼다 이러면 기분 좋아했습니다. 옆에 한번 남자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보시고 아, 참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줘보십시오. 감동이 오나요? 감동이 안 옵니다. 그렇죠?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혹시 장동건 씨 동생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혹시 장동건 씨 동생이세요? 이건 감동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와 너 참 이쁘다 이러면은 여자들이 기분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쁘다 그래봤자 별로 이 감동이 없답니다.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김태희 씨 20세 때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감동이 온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분이 이제 카피를 만들 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이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은 뭐 머릿속에 맨 처음에 떠올랐는가 하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했잖아요. 나폴레옹의 말에 마음속에 확 와닿았죠. 아 그리고 우리 사전 찾아보면서 정말 불가능이 없나 맨날 그런 거 했죠.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감동이 안 오고요. 이 정철이라는 분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물에 젖어 살아온 오징어가 마른 안주의 대표가 될 수 있다. 감동이 오십니까? 평생 물에 젖어 살아온 오징어가 마른 안주의 대표가 될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이 아 뭔가 불가능이 없구나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분의 강의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사무엘상에 거대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 역사를 창조하라, 뭐 다 일어나라, 뭐 이런 거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지극히 사적인 문제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하나님이 카피라이터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뭐 이런 방법을 알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한 가정에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으로 여자 둘이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그 문제를 가지고 새 시대를 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머리가 번쩍 깨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새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일에서 시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대했던 부흥운동. 지금도 뭐 어게인 1907 해가지고 옛날의 부흥운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로 일어난 건 1903년 원산 대부흥입니다. 그게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출발점은요, 그 유명한 강사가 와서 캠페인하고 뭐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래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한 선교사가 자기가 늘 마음속에 한국 사람들을 속으로 무시하고 살았는데 아 그것을 잘못했다고 기도회에서 고백하면서 시작된 일이 원상대부흥운동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1907년 장대원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 뭐 우린 그때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죠? 그러면서 뭐 엄청난 캠페인을 우리 몇 수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때로 못 돌아갔습니다. 왜 안 일어났을까요? 착각하는 겁니다. 1907년에 일어난 장대원의 그 부흥운동은 엄청난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선주라는 한 분이 일어나서 자기 친구 돈 띄워먹은 거, US 달러로 100불,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 띄워먹은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작된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어떻게 여냐고요? 무슨 캠페인을 하고 아니면 거대한 부흥사가 와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뭐 아픈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서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영적인 새 시대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서부터 그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시대를 여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목사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개인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개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지극히 일상적이지만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영적인 일로 바꿔낼 때 그것이 열쇠가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부터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열쇠고 여러분의 개인이 열쇠고 여러분의 삶이 열쇠라는 생각을 여러분 깨닫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열쇠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새로운 시대 또 영적인 부흥을 너무 이상하게 자꾸 캠페인이나 아니면 어떤 큰 프로젝트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부흥은 우리 개인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정사는 그러면 다 열쇠가 될까요? 우리도 한나처럼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 울지요. 그죠? 그 일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상처받아 본 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다 열쇠가 되어졌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죠. 그죠? 분명히 사적인 일입니다만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을 때는 사적인 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열쇠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구절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구절을 보시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제사를 다 지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한나가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문설주 있는데 앉아있는데 그를 지나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열쇠는 거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의 가장 사적인 문제를 그것을 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새 시대가 열리는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기도가 그 열쇠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은 미국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를 했답니다. 이렇게 막 숫자가 많아지고 막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교회들을 연구를 했는데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조사했는데 12개의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아, 이 교회들은 참 잘 성장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8개 교회가 우리 한인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 대단하다. 한인들에게 뭐가 있을까? 뭐가 다를까? 암만 찾아봐도 한인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 뭐 좀 다른 점 별로 없답니다. 물론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뭐 IQ가 높은 민족이다. 뭐가 어떤 민족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죠? 1991년도에는 조사를 했더니 91년 이후에는 조사를 했더니 더 많아졌습니다. 20개의 교회 가운데 대부분이 한인 교회들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원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딱 하나 발견됐답니다. 뭐냐면 미국 교회의 다른 민족 교회들의 교역자들의 평균 기도하는 시간은 8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기도하는 평균 기도 시간이 그 당시 30분이었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차이가 아무것도 없었대요.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바로 그 변화를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키고 새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명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쓰는 두 번째 방법이 더 무섭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를 적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적당하게 하는 것. 기도를 안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다시 깨어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사단이 더 좋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래도 나름대로 1분이라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점점 썩어짐이 있고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의 방법은 기도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적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점점점 이렇게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마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져 있고 물질주의가 됐고 뭐 말씀이 타락했고 뭐 교역자들이 타락했고 별의별 이게 다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요.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기도회 하러 오시는 겁니다.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영화 보는 걸로 대치되고요. 그냥 성경 공부로 대치되어지고요. 더 이상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기도는 잘못됐고 이런 기도는 잘됐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 가르치다 보니까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 잘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있는 말들을 가지고 그걸 다 멈추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할 땐 이래야 돼. 기도는 이런 거 구하면 안 되고 기도는 이런 거 구해야 되고 그거 하다가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는 그 자신의 라이벌인 분인나가 자기가 아이 없는 것을 알고 괄시를 하자 남편이 잘해주는 것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은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제사장조차도 알아봐주지 못하고 술 취한 여자 혼자 중얼거리는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오해를 받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결국 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게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시대는 여러분 뭐 캠페인이나 뭐 복잡한 거 가지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열쇠가 거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도 안 하는가. 물론 뭐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몇십 분씩 기도하고, 그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몇 번씩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토로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다면 우리 예담교회에 새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다면 우리 사회에 우리 교계에 이 세상에 새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몇몇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 시대를 여는 문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큰 캠페인이 열릴 때까지, 그죠? 뭔가 교회에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해줄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절대로 새 시대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죠?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 중간에 어떤 열쇠를 하나님이 쓰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열쇠는 지극히 개인적인 한 여인이 말로 상처받고 상황으로 상처받고 애가 없어서 상처받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열쇠가 되어져서 사사기가 끝나고 다윗 왕국이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십시오. 그냥 뭐 기도해야 되나 보다. 기도가 좋은 거지. 여러분 그 정도로 돌아가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함 만든다고 했죠. 여러분 제발 기도함 만들면 기도 제목 좀 같이 넣으십시다. 뭐 대단한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뭐 대단한 기도 제목 가지고 새 시대를 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나가 했던 거요. 자기 마음 상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자기 애 없어서 힘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고 유치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새 시대를 연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서로 만나시면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뭐 이제 태양의 후예도 끝났으니까 송중기 얘기도 좀 그만하시고, 그렇죠?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좀 기도해 줄래. 그렇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안 하시니까 우리 시간을 정하십시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라면 밤 10시가 되면 뭐 1분이든 30초든 10초든 뭐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0시가 되어지면 예담교회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바꾸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꾸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